동화 한국어 버전 황금 접시. 아주 먼 옛날 세리라고 불리는 마을에는 손으로 만든 장신구와 항아리 그리고 냄비를 파는 상인 두 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같은 물건들을 팔기 때문에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똑같은 물건을 팔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순다르, 어떻게 하면 같은 물건을 같은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 만약 물건을 자네에게서 산다면 나한테서 같은 것을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실례지만 제가 한마디 거들어도 될까요? 이 마을을 두 구역으로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한 분은 한 구역에서 물건을 팔면 되고 한 분은 다른 구역을 맡으면 되죠. 자신의 구역에서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는 남은 물건을 상대방의 구역에서 팔아도 되는 거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 마에시와 순다르는 각자 정해진 구역으로 향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항아리 사세요. 냄비도 있어요. 반짝반짝 장신구도 골라가세요. 멀지 않은 곳에서 상인들의 외침을 들은 가난한 소녀는 집으로 달려들어가 할머니에게 졸랐어요. 할머니! 밖에서 반짝이는 장신구를 판대요. 저 팔찌가 갖고 싶은데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어우, 아가야. 할미도 그러고 싶다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팔찌를 살 수 있겠니? 저기서 낡은 접시를 팔아서 팔찌를 사면 안 될까요? 저 낡은 걸? 저렇게 낡고 까맣게 그을린 접시를 누가 팔찌를 대신에 가져가겠니? 그래도 한번 해봐요, 할머니! 그래, 알았다, 아가야. 얼마 안 되어 마에시는 소녀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저기 아저씨, 저 팔찌를 사고 싶어요! 마에시는 소녀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같이 가난한 아이는 팔찌를 살 수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마. 그치만 아직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그럼 동전 네 입이라 한다. 돈을 지불하면 바로 팔찌를 주겠어. 동전 네 입이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다네. 하지만 집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물건을 대신해서 줄 수 있다네. 그래요, 그럼 서두르셔야 해요. 저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러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가난한 소녀의 집은 허름하기 그지없었어요. 벽은 무너질 지경이었고 천장 곳곳은 구멍투성이인 데다 온 집안에 쥐가 득실거렸어요. 이게 뭐야? 이런 형편없는 집에서 대체 팔찌 대신 무엇을 줄 수 있는 거지? 저 쥐? 젊은이, 줄 수 있는 건 이 오래된 접시밖에 없다네. 아이가 팔찌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이거라도 받을 수 없는가? 이 시커먼 접시는 뭐지? 얼마나 낡았으면 제가 산더미일까? 닦아봐야겠어. 잿더미 밑에 동이라도 나올지 몰라. 마에시는 접시를 닦기 시작했어요. 까만 재가 벗겨지자 접시 한 켠에 반짝이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놀랍게도 그건 황금 접시였어요. 무슨 일인가? 문제가 없다면 접시를 받아주겠나? 하지만 욕심쟁이였던 마혜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접시는 순금이야. 이걸 판다면 난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조용히 거절하고 나중에 다시 들러야지. 그럼 이들은 접시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헐값에 팔아넘길지도 몰라. 접시를 보아하니 팔찌 하나 값어치도 안 되는군요. 이것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 다시 가져가십시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게. 아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나. 아이를 봐서라도 팔찌 한 개만 줄 수 없겠나? 팔찌 한 개요? 이런 쓸모없는 물건을 팔아서는 턱도 없어요. 이곳에서 볼 일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정말 나쁜 상인이네요. 저도 사고 싶지 않아요. 마에시가 소녀의 집을 떠날 무렵 순다르는 같은 구역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항아리, 냄비, 장신구. 항아리, 냄비, 장신구. 안녕, 꼬마 아가씨.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니?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요. 저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슬퍼하지 마렴. 그럼 이렇게 해보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여주렴. 그럼 아저씨가 팔찌를 줄게. 어떠니? 좋아요. 정말 감사하지만 팔찌를 그냥 받을 생각은 없어요. 대신 우리 집에 오래된 접시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좋겠어. 한번 보자꾸나. 워낙 낡아서 쓸모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게나. 순다르가 받은 접시는 낡고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착하고 정직한 순다르는 가난한 소녀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접시를 받고 소녀에게 팔찌를 넘겨줄 계획이었지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접시를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보자. 여기 재더미를 한번 닦아볼까? 이건 황금 접시 아니야? 여사님, 이건 제 전 재산보다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정말 값비싼 접시랍니다. 저는 이것을 살 돈이 없어요. 오, 정말인가? 하지만 나 같은 늙은이는 많은 돈이 필요 없다네. 자네는 착하고 정직하게 보이니 그 접시를 가져가는 대신 내 손녀에게 팔찌를 주지 않겠나? 팔찌요? 이 접시로는 몇천 개도 사실 수 있는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 황금 접시를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냄비, 장신구와 돈을 전부 드릴게요. 대신 강을 건널 때 뱃사공에게 지불할 동전 8뉘과 천칭 저울, 그리고 접시를 담을 주머니만 갖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녀의 집은 항아리와 냄비로 가득 찼고 반짝이는 장신구로 넘쳐나게 되었어요. 소녀와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배웅했고 순다르 역시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이제부터 순다르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예정이었어요. 그때 욕심 많은 마에시는 인생 역전을 상상하며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꿈은 머지않아 물거품이 될 예정이었죠. 금이라네, 금. 난 곧 부자가 될 거야. 지금쯤 그 늙은이는 접시를 팔 생각을 저버렸겠지. 아마 황금 접시를 내게 공짜로 넘기겠지.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마 아가씨를 슬프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 그 황금 접시를, 아니, 그 낡은 접시를 살게요. 원하는 팔찌는 드릴 수 없지만 생각해보죠. 무슨 생각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팔지 않을 거예요. 이미 황금 접시는 착하고 정직한 상인 아저씨가 사가셨거든요. 뭐라고? 언제? 어떻게? 누구야? 아저씨는 욕심쟁이예요. 그리고 이미 한 발 늦었어요. 그분은 동전 8잎과 천칭 저울을 제외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주셨어요. 지금쯤 이미 강을 건너고 계실걸요? 뭐? 안 돼! 내 돈! 소녀의 말 그대로였어요. 마에시가 강가에 도착했을 무렵 순다르는 이미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흥분한 마에시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에 찬 마에시는 순다르가 너무 미워서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순다르는 이미 떠나고 난 뒤였고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리 돌아오지 못해! 그건 내 돈이라고! 아, 저기 마에샤냐? 반가워서 껑충껑충 뛰는군. 손까지 흔들어주고. 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나 보군.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반겨줄까? 야, 고맙다네! 나도 정말 기쁘다오! 그럼 잘 있게! 내 돈... 그렇게 순다르는 떠났고 마에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어요. 그때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황금 접시의 주인은 달랐을 텐데 말이죠. 잊지 마세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란 걸.